가로등 불빛 사이로 스쳐가는 지난 추억들 잊으려 애를 써도 아련히 떠오르는 못 잊을 내 사랑이여 사랑했던 내 진실을 그때는 몰라주고 오해만 남긴 채 떠나간 당신 그래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던 내 친구